어찌 알고는 있니? 여전히 내 삶의 everything. 벌써 몇 년이야 동생 같다 내게 장난만 해도 네가 변했어. 이젠 내 여자가 됐어. 다쳤던 너의 장애 그 긴 시간 틈에 겨울 가고 봄이 와. 넌 꽃이야 저렇게 잎사귀적 쇼원 빗물 내